꿈처럼 날아갈 것 같아. 스윗한 자락의 꿈처럼 우연히 사라질 듯해. Tell me you stay. Tell me you stay. 영혼을 뺏긴 듯한 낯선 이 기분 뭘까. 하지만 중요한 건 난 그게 싫지 않아. Tell me you stay. Tell me you stay. 받는 순간 하나가 돼. 어디선가 본 듯한 이 순간. We are 지루해질 틈 없는 오늘 밤. We are 자연스럽게 몸을 맞추고 yeah. 나와 함께 춤을 추면 돼. 내 품 안에 넌 자유로워.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채 맞추려던